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임경화를 단장으로 하는 제1초선인 법률가 대피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